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역차편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책 속에서는 비만은 몸속의 독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독소들이 어디로 나가는 소변하고 대변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크고 피부? 예,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피부인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그 수많은 독소들이 피부와 입과 이런 쪽으로 계속 냄새가 나는 거죠.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도 많이 했는데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 입냄새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입냄새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봐요. 장냄새, 장냄새. 장에서 부패하고 완전 소화되지 못하면은 다 입으로 나오고 피부 쪽으로 나오고 그 가공식품들과 고기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완전 분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 제 경험을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삼겹살집에 친구들하고 이제 뭐 소주 한잔하러 갈 때 있는데 양파나 파슬이나 뭐 상추쌈을 싸가지고 고기 없이 그냥 마늘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먹거든요. 엄청 배부르게 먹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무한 리필 야채 가게에 있어요. 네. 네. 그거 가겠는데 거기 가서 그냥 왜냐면 종업원 아줌마한테 달라 하게 미안하니까 내가 먹는 야채가 친구 셋이 넷이 같이 가면은 걔네들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변해서 양파 냄새가 나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전 소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과일이나 생야채는 뭐 4-5시간이면 완전 소화된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면 확실히 그래요. 그리고 또 과일만 먹을 때가 있어요. 저녁에 어쩌다 해가지고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뭐 사과 몇 개나 감 몇 개 먹으면 100% 변해서 아침에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전날 먹은 과일 냄새만 나요. 그건 뭐냐면 과일이 그렇게 빨리 소화되고 또 이 과일이 소화되면서 많은 지방이나 찌꺼기 독소들을 흡입해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날은 몸이 그렇게 그 가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저녁에 뭐 여러 시 어울리기도 하고 가능하면 생으로 먹으려고 하지만 되나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날 하고 생야채나 생과일만 먹을 때 하고는 아침에 화장실에 가자마자 단 1-2분 안에 변이 다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어제 먹은 게 그대로 다 나오고 그 냄새까지 그대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뭐 방구가 나온다거나 뭐 이러지도 않는다는 거. 그리고 변을 두 번 세 번 보지도 않는다는 거. 이거는 내가 이렇게 겪어온 얘기인데 여기에 무슨 이론이나 이런 거를 섞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지금 하비 다이아몬드 얘기는 그거를 체계화돼가지고 이론화시켰다는 것뿐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사실 그걸 이론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나 이 사람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믿으니까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체계화시킨 거죠. 결론은 비만은 독이 쌓였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쌓였기 때문에 그 몸이 배설을 통하거나 또 배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날 먹은 게 바로 우리 변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내 몸에 독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그것도 느낄 수 없는 거고 그게 배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비만이 돼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순환에 그게 막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그 유명한 책 중에 그 네. 성난 황성가? 환경론에 대한 책인데 아. 그 사람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육류협회에서 뭘 연구를 하냐면 소들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시멘트 쓰레기를 먹이니까 살이 찌더라. 그 다음에 공장 폐수를 섞어가지고 먹이니까 살이 찌더라. 아니 이거는 이 사람이 다 입증해서 낸 책이니까 소는 무엇을 먹는 동물이냐면 풀을 먹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왜 옥수수 곡물을 먹이냐면 살이 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은 동물들을 갈아가지고 그걸 사료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먹으면 이 소들이 살이 찌는 거예요. 왜 살이 찌냐 하면은 우리 몸이 살이 찐다는 거는 독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 내가 100g을 배설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200g이 들어와. 다 나중에 배출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지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수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먹은 다음날은 자꾸 물을 먹잖아요. 그건 뭐냐면 라면을 먹고 나면 다음날 몸이 붓는다? 괜히 붓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몸이 자연 치유하기 위해서 붓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독소들이 라면에 있는 숱한 뭐 MSG나 숱한 그 불순물들이 혈관을 파고 들으면 그 사람은 사망해요. 그 자리에서 사망. 사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연 치유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분을 불러 모아서 독소들을 안전하게 어떤 어느 뭐 몸 전체에다가 저장을 하고 지방을 불러 모아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뱃살, 허벅지나 엉덩이나 이런 데, 왜냐면 이게 지방 저장하기에 안전한 장소잖아요. 이런 곳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독소가 더 많으면 지방을 또 불러 모아요. 튀김이나 이런 걸 먹고 싶어져요, 몸에서. 먹고 싶어진다는 거는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몸이 살기 위한 자연 치유의 작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몸이 200kg, 300kg 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은 나쁜 걸 먹어서 그렇다고 욕하기 전에 벌써 죽어야 될 사람들이 200kg, 300kg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치유하기 위해서 몸에서 다른 음식들을 수분을 불러먹고 뭐 콜라를 먹든 뭘 먹어서 150kg에 죽을 사람이 300kg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몸의 자체 저항 작용을 한다는 거죠. 살이 찌는 이유는 독소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단순하고, 또 이거를 살을 빼는 개념으로 또 보면은 독소를 몸에 들이지 않기만 하면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가 품어있지 않는 거는 뭐냐면 과일이나 생야채나 뭐 좀 익혔다면은 현미나 익힌 감자나 고구마나 이렇게 먹으면 독소가 들어오지도 않고 저절로 몸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 책에서는 과일과 야채가 정답이다라고 사실은 결론을 내려놨거든요. 이게 이제 답이다라고는 하지만 일상에서 이 두 가지만 먹어라 이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네. 책을 쓰면서 네.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는 가능하면 주스나 과일만 먹어라. 점심 때도 가능하면 샐러드에다가 뭐 현미밥 정도 먹어라. 저녁에도 뭐 굳이 고기를 먹는다면 과일과 야채를 좀 섞어서 먹어라.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일과 야채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사람도, 이렇게 실천할 사람은 전 세계에 뭐 몇 명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한 거지만, 그래도 자기도 양심이 있지. 과일과 야채가 답 정답이다라고 한 챕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자기도 이제 체면이 쓰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유튜브에서 본 실화를 얘기할게요. 배준걸 생채식 다이어트 해가지고. 배준걸이요? 네. 그 사람 유튜브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뭐 하루 두 끼를 먹는데 점심에는 생채식만 해요. 그리고 황성수 박사님처럼 쌈에다가 현미를 올리고 거기다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냥 씹어 먹어요. 현미도 생쌀로? 네, 생쌀로. 아, 예. 그 다음에 과일도 귤 같은 거를 생으로 씹어 먹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니 이거 껍데기도 안 벗기고 귤 먹냐고 그랬더니 먹어보세요. 몇 번만 먹으면 맛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 안 갔는데 저녁에는 뭘 먹냐면 술집에 가요. 친구들하고 뭐 튀김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이 사람도 역시 뚱보였고 근데 뭐 거의 식스팩을 가졌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생채식 다이어트라는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채식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거기에서 인상 깊게 본 사람이 있는데 거제도에서 간호사를 해요. 나이가 꽤 들어 보이잖아요. 40, 50대 보이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 생채식 그 모임에 허겁지겁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토피 환자예요. 이 사람 자기가 간호사인데도 살아있는 음식만 먹고 온몸에 딱지가 2주 만에 다 떨어진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몸무게는 뭐 한 15kg가 빠졌다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운동선수이기도 하지만 운동 중독자예요. 하루에 2-3시간, 3-4시간씩 해야만 성이 차는. 네, 운동을요? 예. 인물은 무지 잘생겼더라고요. 네. 키도 크고 아주 미끄럽게 빠졌더라고요, 남자가. 근데 하여튼, 그건 이제 생채식 한 이후의 모습이니까. 네.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생채식을 이제 해가지고 2주인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화장실 갔는데 변을 보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화장실 물을 3번을 비웠대요. 막힐까봐. 근데 자기 생각에서는 한 3-4kg가 몸에서 빠져나간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몸에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그 청량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병과 비만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걸 체감했고, 그 이후로는 운동을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걷는 정도로만 해도 항상 그 날씬한 몸매와 청량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는데, 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식생활을 하고 저는, 계세요? 생 위주로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 배준걸 씨하고 좀 비슷한 편인데요. 아침은 좀 안 먹어요. 아예 안 먹고 차 한 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점차 이게 뭘 먹는다는 게 그렇게 몸에서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에는 완전 과일만 먹어요. 저도 옛날에는 뭘 했냐면은 현미밥을 쌓아왔어요. 현미밥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살짝 뿌려가지고 반찬 없이. 그 그렇게 몇 년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 황승수 박사님하고 이제 뭐 점심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게만 먹으면 안 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다시 과일식을 한번 시작했어요. 바나나도 먹기도 하고 바나나는 뭐 많이나 먹지만 감, 사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데 요즘은 감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대봉감이 제가 얼마 전에 주문했는데 80개 15,000원이에요. 이번에 대봉감이 풍년입니다. 예, 예, 완전 예. 농부님들이 정말 속상에 극치죠. 예, 그게 그리고 너무 맛있고 속살도 부드럽고 해가지고 한 박스는 또 어디 친구에게 보내고 한 박스 또 다른 친구에게 보내고 저는 이제 한 박스를 받아가지고 뭐 그전에도 이제 저는 이제 감만 먹었어요. 그 겨울 내내. 그러면서 저도 몸무게가 뭐 이렇게 들락달락 했지만 많이는 안 빠지고 2, 3kg 정도는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몸에서 느끼는 청량감이 확실히 달라요. 아 이래서 생체식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 저 유튜브에 보면 이레네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뭐 24시간 과일만 먹는 사람인데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젊은 사람이지만 그 정도 하기는 거의 지구상의 인간 중에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실천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통달하고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내도 그 사람처럼 유튜브로 사람들을 계도하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 사람 글에 그 쭉 내려다 보면은 그 사람들 추종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 추종자도 아니고 살아있는 음식 생체식 추종자들인데 거기 보면은 이레네오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레네오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보름 만에 15kg를 빼고 아토피가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뭐 몸에 뭐 관절염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이론을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몸에 느끼는 그 청량감은 음식을 끓여 먹을 때하고 날로 먹을 때하고는 너무 틀리기 때문에 황성수 박사님도 벌써 15년 동안 생체식만 하신대잖아요. 물론 이론적으로 이제 얘기한 사람이 하브이 다이아몬드 박사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10년 전에 번역한 나도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못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뭐 1, 2년 요쯤에 해보고 나서는 다시는 점심에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돈도 안 들어요. 뭐 1인분에 뭐 1,000원, 2,000원인데 그리고 간편하고 요리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이 과일을 먹는 동물이다 라고 얘기한 게 이제서야 저도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물론 머릿속으로는 깨달았지만 가슴으로 깨달은 거는 최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채식을 해라라고 남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나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익힌 음식과 날 음식의 차이가 이렇게 강렬하게 다르다는 거를 최근 뭐 1, 2년 사이에 느꼈어요. 어느 날 익힌 음식을 섞어서 먹잖아요. 그럼 제가 졸려요. 인간이 왜 졸릴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소화하느냐고. 그렇죠. 네. 우리 어렸을 때 서양에서는 네. 점심을 먹고 뭐 낮잠 시간을 한두 시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서양은 정말 진짜 아름다운 나라구나 이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점심 먹은 다음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낮잠 시간을 주곤 했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 졸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섞어 먹거나 많이 먹거나 요리된 음식을 먹으면 졸려요. 네, 요리된 걸 먹으면 졸려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왜 졸릴까요? 네. 왜 졸리냐면 네. 몸에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요리된 음식을 먹고 나가서 축구 시합을 하라고 하면 몸에서 소화하는데 너무나 많이 힘이 들고 운동하는데 또 힘이 들면 몸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몸에서 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요리된 음식 먹고 졸리는 것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자연이 몸이 알아서 너 쉬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졸리더라도 바늘로 손톱을 뭐 긁으면서 뭐 혹은 뭐 참으면서 공부를 하라 이러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이 과일이나 야채만 아무것도 요리되지 않은 거를 먹어보면 단 한 번도 저는 졸린 적이 없어요. 현미만 먹었을 때도 가끔씩 졸린 증상들이 있는데 과일만 먹거나 야채만 먹었을 때는 단 한 번도 졸린 증상이 없고 머리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이게 저처럼 채식을 오래 해온 사람 이 얘기하면 믿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요. 예. 저도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예. 거예요. 몸이 이 방송을 예. 듣는 분이 누군가가 계시고 뭘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선택을 해서 먹었을 때 자기의 하루 그렇죠, 이틀의 그렇죠. 느낌과 네. 익힌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무나물을 네. 선택한 것처럼 본인이 그 익힌 음식을 그 다음에 한번 먹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분명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근데 그걸 섞어 먹어보면 더 다름을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섞어 먹는 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 음식과 화식을 섞어 먹고 화식도 화식끼리 섞어 먹는 거죠. 그러면 그 더디게 소화가 일어나면서 그 졸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채소와 과일이라도 익혀서 먹었을 때 이제 하나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거를 섞으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소화하는 거에 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졸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채 썩는 냄새가 있긴 있잖아요. 농산물 뭐 이런 데 가면은 시장 가면 야채 썩는 데 있을 수 있어요. 과일 썩는 냄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음식 쓰레기 버리는 데 가서 한번 맡아보세요. 그냥 이것저것 섞은 거예요. 고기 먹다가 남은 생선뼈다귀 그다음에 뭐 밥찌꺼기 그다음에 뭐 야채들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 섞어놓은 거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게 여러 가지 섞어 먹으면은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 가지 섞어 먹으면은 독소 많이 생겨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럼 가능하면은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말하자면 들소는 오늘도 풀을 먹고 내일도 풀을 먹고 사자는 오늘도 고기를 먹고 내일도 고기를 먹는다. 고기에다가 야채를 섞어서 거기에 쌀을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양념을 쳐서 요란 법석을 떠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분도 가장 베스트는 과일과 야채를 생으로 먹어라. 네. 이게 이제 그렇죠. 정답인데 네. 그렇게만 살기 어려우니 생으로 먹되 익힌 음식은 섞어서 먹지 말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네. 지금 이 부분에서 한 번쯤 해주는 네. 것 같아요. 고기를 먹을 때 네. 상추랑 뭐 파슬리나 양파 이렇게 싸서 먹는 그 정도는 좋지만 거기다가 뭐 스테이크에다가 거기에 뭐 빵도 먹고 그 다음에 뭐 국수도 같이 먹고 뷔페처럼 이게 먹고 또 거기다 야채도 먹고 이렇게 이것저것 섞어 먹는 게 쉽게 얘기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막 섞어 먹는 게 결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굳이 뭐 이 사람의 이론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냄새를 생각하면 섞어 먹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다, 독소를 많이 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하비 다이아몬드 이분이 먹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탄수화물은 단백질만큼 분해가 어렵지 않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탄수화물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마른 빵 조각을 넣고 또 구운 감자를 먹는다면 이것들은 발효되지 않고 소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밥과 콩도 좀 버겁기는 해도 위 안에서 서로 맞을 수 있는 배합이다. 또는 야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콘칩을 먹고 싶다면 그것도 제대로 소화될 것이다. 두 종류의 탄수화물 음식을 섞으면 위 안에서 상하지 않고 섞일 수 있다. 반복하는 말이지만 한 번에 이런 음식 한 가지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위장의 일거리가 적어져서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소모가 적게 된다. 뷔페 먹고 나서 북한 느낌을 생각하면은 그냥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뭐 섞어 먹는다는 거는 여기 사과나무도 놓고 여기에 바나나나무도 놓고 포도나무 놓는다 그러면은 침팬지는 이것저것 다 섞어 먹을 거예요. 그런 게 섞어 먹는다는 게 아니고 고기와 익힌 곡물과 야채나 과일을 막 섞어 먹는 거를 섞어 먹는다고 하비 다이아몬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섞어 먹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햄버거예요. 거기에는 야채와 빵이라는 또 탄수화물과 고기와 수많은 그 화학약품들이 또 섞여 있고 최악의 제품이 정말 햄버거 같은 샌드위치인 거예요. 뭐 한 단품 음식을 먹는다고 짜장면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섞어 먹지 않는 것이냐? 짜장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도 섞여 있습니까? 그거 섞여 있는 거죠. 예.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역자편 2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